수가 없어 난 거친 veil 속에 당찬 smile Better watch out baby I bite Let him know let him know take it out Hold up 나의 주시해 가볍게 뱉던 네 말인 굳이 back In the show and tell you don't normalize that 눈을 맞출 때 이미 다른 my class 저 끝이 당겨 이제 놀란 널 가둔 eyes 힘든 날 지려봐야 절대 넘어 피해 날 Cause I'm a TKO 뻔한 네 머릿속 미닥 다쳐 넘 감고 I'm back to the back to the bam Can you?